자도제국주의 동맹 결성 아운덜세 섬에서 러시아 모스크바주 무이치시시 미술박물관에서 우리나라 도서 우표 및 수공예품 전람회가 10월 27일에 개막됐습니다. 전람회장 정면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부친 대통령과 상봉하시는 사진문헌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또한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부르의 고전적 노작들과 당의 용도 밑에 비약하는 우리 조국의 자랑찬 현실을 소개하는 도서와 우표들, 우리 인민의 슬기와 재능이 깃든 수공예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전람회 개막식에는 모스크바주 무이치시시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먼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부친 대통령과 상봉하시는 사진문헌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